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치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0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해당 포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